퍼도 분위기 비싸 여기 Let's build it the LA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든 칠소스 투명한 크리스도잔 속 찰나기는 예술 예술로 술이 힘어 마시면 예술 You don't know you don't know you don't know what to do 내가 보여줄게 난 전혀 다른 걸 주제 아이비와 것이 나무로 된 마이크 철제다 한숨에 나오는 소리 답이 없다 해가 들 때까지 we're the party yet 잠이 들 때까지 we're the party yet Sing it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 번 태어난 죽들이 go 장작의 여탕 시대의 허탕 죽들이 go 너머의 서탕 Okay 난 ready for sure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에 한 눈 두제 So CJ 난 다시 태어나는 비로소 When the night comes oh, oh, oh. When the night comes oh, oh, oh. 둘이 어리케는 dum dum dum bass drum 더살 dum dum dum yeah. 해가 들 때까지 we're the party yeah. 잠이 들 때까지 we're the party yeah. 세게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 번 태어난 죽들이 go 천장에 꺼져 주들이 go 나와 옛 석탑 OK now ready for show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에 한날두잔 예술이 집을려 only here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에 한날두잔 저새끼 어디든지 다른 party day Take time but don't know 태어나 다시 once again I don't say That's once again I don't say That's once again I don't say 내가 알고 있던 yes by the 뭐가 중요해 hey 이 속도 이 정도면 gravity out 새 길어본 자신과 싸움해진 싸움 Better 들어 only go one shot 허나 난 여전히 목말라 You ready for this?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? Yeah.